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조람회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과학기술조은당에서 진행됩니다.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는 조람회에는 여러 분야에 가치 있는 최신 과학기술 도서들과 자료들이 전시되게 됩니다.